적들은 아주 멍청한 편이지만 내 번뜩이는 두뇌와 놈들의 힘을 합치면 큰일 하나 멋지게 해낼 것 같아. 너희는 너무 미련하고 멧돼지 처럼 둔하지 마. 자, 이번 말은 정신 차리면 아주 중요한 일이야. 이 멍청한 표정을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나 봐. 그러니까 와 없애자고. 이제야 겨우 눈치챘냐. 지금 이 순간이 우리에게 일생일대의 기회잖아. 새로운 시대가 점점 다가온다. 그러면 뭐가 달라져? 우선 듣기나 해. 좀 비겁하지만 일단 성공하면 내가 큰 상을 내려줄 거야. 이제 드디어 내 시대가 온다. 준비해라. 그래, 준비할게. 준비할게. 투대볼. 왕의 죽음이지. 왕이 아파? 멍청한 우리가 죽여야 되신만. 그거 좋지. 왕왜 필요해? 필요 없어. 라라라라라라. 멍청아, 왕이 왜 필요 없어? 방금 그랬잖아. 내가 왕이야. 날 따르면 다시는 굶주리지 않으리라. 예, 그래 좋아. 수고하세요. 이번 일에서 실수하면 너희 모두 각오해라. 미래는 우리들 차지. 내가 왕이 되기만 하면 다시 한번 강조할 말씀. 내가 절대 복종해. 역사서 주의의 그는 뭐가 세상에 빛을 보게 된다. 이 치밀한 계획, 이 뛰어난 머리, 난 나를 자 누가 있으면 나와봐. 난 존경을 받고 난 천지천능한 최고의 왕 될 거야. 이제 우리